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략잠수함 단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략잠수함 단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리만근 동지, 리병철 동지, 노광철 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습니다. 전략잠수함 단도탄 수중발사 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의 일대 과시로 되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를 이룩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주신 특별 감사를 받아하는 데 이어 또다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 최대의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력 강화의 길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시기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건조와 단도탄 제작을 위해 10여 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어 의논도 해주시며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노고를 깡그리 바쳐오시고도 그 모든 성공과 승리의 단상에 자기들을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져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의지와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보다 높은 단계의 단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 진보를 이룩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이의 구호의 함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년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격정에 겨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지며 우리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로켓강국으로 빛내는 데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백두에서 창조된 연길폭탄 정신, 1950년대의 군사리 정신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우리 시기의 다양한 전략적 공격 수단들을 최고의 높이에서 최상의 수준에서 개발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했습니다.